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29강이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오늘이 25번째 테마를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슬프죠? 선생님 지금 눈물이 약간 그렁그렁한데 약간 거짓말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지막 테마를 같이 공부하고 이제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또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마다 보니 여러분들 우리 잘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의 학습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이런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키워드들은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전사와 번역의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전사는 뭐였더라? DNA에 있는 정보 중에 일부를 RNA로 작은 크기의 사본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전사였고요. 번역은 뭐였어요? 이 RNA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본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유전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전 부호는 뭐 다른 말로 유전 암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암호라고 하면 뭔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DNA나 RNA의 그 염기 서열이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기 서열이 어떤 아미노산을 몇 번째에 잡아다 붙이세요 하는 그런 설계도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런 염기 서열이 무엇이겠느냐? 어떤 염기 서열이 나와야 특정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잡혀오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전 부호라는 거는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여기에 불려오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걸 유전 부호라고 표현하고요. 그거는 사실 이 염기 서열 세 개가 한 묶음으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기 서열 세 개가 묶음의 단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름 중에서도 3염기 조합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은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정상이다.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먼저 여러 번 들어놓으면 조금 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될 테니까 3염기 조합은 DNA에서 3개의 염기 묶음이 하나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정보가 되는 그런 DNA에 있는 3개의 염기 묶음을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DNA를 RNA로 전사를 하잖아요. 그럼 RNA도 염기 서열이라는 똑같은 언어를 쓰죠. 그래서 얘도 3개 한 묶음이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RNA에서 갖고 있는 세 개 한 묶음 세트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한다. 똑같이 세 개 한 묶음 세트인데 그게 DNA에 있는 세트일 때는 3염기 조합이라는 용어로 불러주는 거고 그게 RNA에 있을 때는 세 개 묶음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냥 용어가 좀 다를 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선생님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이름 붙였다. DNA 따로, RNA 따로 이름을 붙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불려와야 되는데 그 염기 서열이 달라지는 유전자의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얘가 불려와야 되는데 못 불려오거나 다른 애가 불려오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우리가 많이 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밈이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RNA가 떠나고 있습니다. 전 라이보솜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뭔가 여기 벽처럼 생긴 게 좀 보이고요. 그죠? 경계 울타리 같이. 그리고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나가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공간, 여기 원래 있던 공간, 이거는 핵입니다. 핵, 핵 속에서. 그럼 지금 요거 뭐냐? 이거 핵막이에요. 물론 핵막은 요만큼만 있지 않죠. 이렇게 원형, 구형으로 그냥 이렇게 3차원으로 다 둘러싸고 있는데 공 모양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핵막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간 목적지 바깥은 어디예요? 여기는 어딜까? 요거는 핵막 바깥쪽 공간 세포질이죠. 세포질에는 누가 있냐면 이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실제로 만드는 세포소기관인 라이보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보솜을 찾아 떠납니다. 걔가 단백질 합성해 줄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의 내용이다. DNA는 흔쾌히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화 내용이 있을지 질문은 이거예요. 핵 속의 DNA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질이 발현될까? 그래서 그 DNA에 유전 정보가 있죠. 근데 그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져? 세포질에서 만들어지죠. 그 단백질이 만들어진 결과로 형질이 발현되죠. 그 과정을 공부해보자. 그래서 A가 DNA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로부터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돼서 RNA가 형성되는 전사가 일어나. 말이 어렵죠? 괜찮아요? DNA로부터 RNA가 형성되는 전사가 일어난다. 요 정도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RNA의 크기는 DNA에 비해서 엄청 작아. 그래서 RNA는 핵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이즈야. 그래서 얘가 나갈 수 있어. DNA는 못 나가고 RNA로 됐을 때 나갈 수 있어. 그리고 DNA의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세 개가 한 세트라고 했죠?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 어떤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DNA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DNA에서 세 개의 한 세트씩을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RNA에도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해요. 어차피 같은 종류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세 개의 염기가 하나를 결정해요. 하지만 이름만 다르지. 뭐라고? 코돈이라고. 그래서 DNA일 때는 3염기 조합, 이렇게. 그 다음에 RNA일 때도 세 개 세트긴 한데 그 이름을 코돈이라고 다르게 불러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RNA는 세포질로 나와서 이제 라이보솜과 결합합니다. 라이보솜은 세포 소기관이었어요.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라이보솜과 결합하면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러면 RNA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염기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겠죠. 염기들을 가질 텐데 그거를 세 개씩 끊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코돈에 따라서는 어떤 아미노산 오세요? 그 다음 코돈에 따라서는 누구 오세요? 이렇게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정보인 거죠. 이렇게 세 개씩. 그러면 걔에 따라서 첫 번째는 얘가 오고 두 번째는 얘가 오고 세 번째는 얘가 오고 네 번째는 얘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하나씩 불려와서 얘들끼리 연결되면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과정 RNA에 있던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단백질로 바꿔준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사도 일어나고 번역도 일어나면서 생명활동이 조절되고 있다. 유전자에 따라서 합성되는 단백질이 머리카락, 눈동자, 근육, 효소 등의 주성분이 되어서 생명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중에 뭐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애도 있고 뭐 근육이 되는 애도 있고 뭐 효소가 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세대가 거듭되어도 생물의 체계가 유지가 되는 거야. 모든 종류의 생물, 모든 세대에서 항상 전사, 번역 과정을 통해서 항상 형질이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듭돼도 이 생물의 전체적인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번 시간에 봤던 그림이잖아요. 뭐예요? 생명 중심 원리를 의미하고 있죠. DNA의 원본 정보, 유전자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있는 공간과 실제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공간이 핵막을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라이보솜이 들어갈 수도 없고 DNA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그 중간을 RNA라는 작은 단일 가닥의 핵산이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DNA에서 우리가 사실 DNA는 굉장히 길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길고 그 한 분자의 DNA 안에도 아주 많은 유전자가 여기저기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그 중에서 유전자 A만 필요해. 유전자 A의 정보만 읽을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RNA를 이렇게 한 가닥짜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면 핵에 있는 구멍인 핵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설계도 복사본이 나왔잖아요, 밖으로. 그러면 그걸 읽어서 라이보섬이 첫 번째 아미노산이 이거, 두 번째 아미노산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미노산에 세 번째 아미노산 붙이고, 그 작업을 라이보솜이 해주면서 이렇게 번역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던 거를 조금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전사는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둘 다 어떤 종류의 언어를 쓴다? 염기의 순서와 배열이라는 같은 종류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전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핵입니다. 왜? DNA가 핵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나야죠. 그래서 장소는 핵이고, 그 다음에 DNA에서, DNA는 염기로 네 종류 중에 하나씩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A나 G나 C나 T, 넷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오게 되고, 그 네 개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구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A, G, C, T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게 된다. 그거를 짧게 말하면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염기의 순서와 배열,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그게 하나의 정보다. 그리고 DNA에서는 사실 이중 가닥이잖아요. 여기가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DNA는 이중 나선이죠. 이렇게. 근데 얘를 풀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가닥과 나선 형태가 아닌 걸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 밑에 있는 가닥이 있고 얘네들은 각각이 이쪽 안쪽으로 염기를 하나씩 노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뉴클레오타이드당 하나씩의 염기를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기로 염기들은 항상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막 적어볼게요. A, G, G, C, C, T, T, G, C, C, A, A, T, T, C 이렇게 있다. 한쪽 가닥이. 그러면 반대쪽 가닥의 서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럼 왜냐면 짝꿍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건너편에 누가 와야 돼요? A는 T랑 짝꿍이에요. T. 그럼 A 건너편에는 다 T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T 건너편엔 누가 와야 돼? A밖에 올 수가 없어요. 얘네 둘만 짝꿍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랑 짝꿍인 건 C죠. 그러면 G 건너편에는 무조건 C가 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그 다음에 C 건너편에는 G가 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가닥만 서열을 알아도 그 반대편에 있는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는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의 가닥도 우리가 서열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DNA는 항상 이렇게 두 가닥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 전에도 유전자가 있는 부위를 그릴 때 자, 유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안 그리고 유전자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어떤 정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마주보고는 있지만 얘랑 얘는 서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주보고 상보적인 연결을 결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어떤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해서 여기도 있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전자가 이 두 가닥 중에 여기에만 저장이 돼 있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 별개다. 서로 마주보는 거는 상보적일 뿐이지. 그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읽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일단은 좀 분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닥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전사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얘를 조금 열어가지고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우리 지퍼 여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열어주는 효소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여기를 쭉 지나가면서 너네 좀 잠깐 헤어져 있어봐 해가지고 두 가닥을 이렇게 한 가닥씩 펼쳐냅니다. 이렇게 뜯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뭐 서열은 아까랑 똑같겠죠. 선생님 서열은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얘가 원본 가닥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제 원본이라고 돼 있고 예전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주형 가닥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아무튼 얘가 원본이야. 얘가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그 가닥이야.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RNA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열을 보고 그거의 상보적인 서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C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은 항상 C 건너편은 G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요? G가 오는 거죠. T 건너편에 뭐가 와요? A가 오는 거죠. T 건너편에 A가 옵니다. 그 다음에 G 건너편에 C가 올 거고 C 건너편에 G가 올 거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A 건너편에 새로운 RNA를 만들 때 지금 전사 과정이니까 RNA잖아요. A 건너편에 원래 규칙으로는 타이밍이 오는 게 규칙이지만 우리 RNA에는 타이밍이 없고 유라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그래서 여기 T가 오면 안 된다. U가 와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T 건너편에는 A가 오고 T 건너편에는 A가 오고 C 건너편에는 G가 오는. 이렇게 되면 이 부위에 대한 RNA가 전사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밖에서 이 정보를 읽으세요 하고 라이보솜한테 간다고요. 이렇게 되는 게 전사의 과정이다. 그래서 DNA 두 가닥 중에서 원본 가닥이 존재하고요. 그 원본 가닥이랑 새로 만들어진 RNA 가닥이랑 서열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둘은 상보적입니다. 상보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RNA 가닥이랑 원본 가닥의 상보적이었던 원래 이 DNA 마주보던 가닥이랑 있잖아요. 얘네 둘이 서열이 같아요. 뭐만 빼고? U랑 T만 빼고. 요것만 빼고. 그래서 지금 두 가닥 중에 누가 원본입니까? 이런 거를 찾는 문항에서 이 RNA랑 서열이 같은 애를 찾으면 안 되고 같은 애 말고 상보적으로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애가 원본 가닥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묻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전사가 된다.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를 만드는 것이다. 원본 가닥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DNA와 RNA의 염기 종류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아데닌의 건너편에는 DNA라면 타이민이 오겠지만 여기서 RNA라면 타이민 대신 유라실로 반드시 실제로 우리가 세포가 합성할 때 타이민을 붙이는 일은 없어요. RNA 만들 때 유라실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닥에 염기 중에 U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T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만 봐도 이게 RNA구나, DNA구나. 그 한 가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 부분만 봐도.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사 결과 A, G, C, U의 염기로 구성된 한 가닥의, 단일 가닥의 RNA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전사의 결과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으로 가볼게요. 번역은 방금 전에 그 전사된 결과물, RNA가 핵공을 통해서 핵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세포질로 와서 누구를 만난다? 라이보솜을 만납니다. 그래서 전사된 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바로 번역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다. 그래서 과정은 합성된 RNA가 핵 밖으로 나와서 세포질에 있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라이보솜으로 이동해서 걔랑 만난다. 그러면 라이보솜에서 RNA의 염기 서열에 따라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라이보솜이 굉장히 클 것 같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RNA가 이렇게 길쭉이 이런 어떤 구조를 하고 있다면 라이보솜은 요만합니다. 그래서 이 RNA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보가 순서대로 읽히면서 라이보솜은 그 정보가 지나갈 때 그 순서에 맞게 아미노산을 이렇게 잡아다 붙이는 일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라이보솜은 크지 않다. 아주 작은 세포 소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번역 과정에서의 유전 부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말로 돼 있는 책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에 맞는 그 영어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유전 부호예요. 그래서 지금 DNA나 RNA에서는 염기 서열로 돼 있는 이게 아미노산으로 치면 뭘로 바뀌는지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전 부호가 왜 세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20명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학생. 그래서 선생님이 20명의 학생과 반장이 따로 있고요.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이 반장하고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20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입시 상담을 하고 있어. 누군가 꼭 한 명 그 학생이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반장한테 누구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보통은 그게 이제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염기 서열로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염기로. 그래서 지금 염기의 종류는 지금 일단 DNA인 상황에서 DNA일 때는 A, G, C, T 네 종류가 있죠. 그러면 이 학생을 부를 때 염기 서열 하나로 얘네들을 구분해서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이름은 4개인데 애들은 20명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이름을 얘네들한테 붙여줄 때 몇 명은 중복된 이름을 받게 돼 있고요. 선생님 반장한테 티 좀 내려오라 그래. 그러면 한 뭐 4명, 5명이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꼭 한 명만이 내려오는 상황이 돼야 이 유전 부호를 잘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개는 안 돼. 그래서 염기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그러면 요거는 네 가지 아미노산만 따로따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명한테는 이름 붙여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로 한번 늘려볼게요. 염기 두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염기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A를 갖는 애들 중에서도 AA도 있고 AG도 있고 AC도 있고 AT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자리의 염기 서열로 이름을 구성한다고 하면 두 자리에 여기 A, G, C, T 넷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여기도 A, G, C, T 넷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으니까 네 개 중에 하나, 네 개 중에 하나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은 16가지 조합이에요. 4 곱하기 4 해가지고 혹시라도 의심이 들면 한번 조합을 해보시면 16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름은 16개인데 사람은 20명입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이 20명을 성공적으로 한 명씩 다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6명한테는 이름을 온전히 붙여줄 수 있겠지, 한 명에 하나씩. 하지만 4명이 남잖아요. 걔네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염기서열 두 자리로도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종류의 아미노산에만 이름을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늘릴 수밖에 없겠지. 세 자리로 한번 늘려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세 자리의 염기서열로 이름을 만든다면 첫 번째 자리에 A, G, C, T 네 종류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 A, G, C, T 네 종류, 세 번째 자리에도 A, G, C, T 네 종류 올 수 있죠. 그걸 다 조합해서 만들 때는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64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너무 많아. 이름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하죠? 애들은 20명인데 이름은 64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친구한테 너는 철수기도 하고 영수기도 하고 영민이기도 하다. 근데 다른 학생들한테는 철수나 영수나 영민이라는 이름을 안 주고 얘한테만 너는 철수라고 할 때도 네가 오고 영수라고 할 때도 네가 오고 영민이라고 할 때도 네가 오면 돼. 그럼 선생님이 반장한테 영수 오라고 하세요. 그럼 그 학생만 올 수 있죠. 나중에 뭐 며칠 더 있다가 영민이 오라고 하세요 했을 때도 그 학생만 불려보잖아요. 이름이 많은 건 상관없다. 학생보다 이름이 많은 거는 그 학생한테 여러 개의 이름을 너한테만 붙여주면 되니까 걔 한 명만 불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세 자리부터 이 20명을 다 따로따로 불러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네 개여도 세 개부터 가능하니까 네 자리로 불러도 상관없고 다섯 자리로 불러도 상관은 없겠죠. 뭐 더 복잡해질 뿐이지. 그러면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도 세 자리로 부르더라.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에서는 실제로 우리 그 생명체에서는 세 자리로 얘네들이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64 종류의 이름의 이제 후보들이 있는 거고 걔네들이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64종류의 유전 부호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것들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써서 만든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전사와 번역으로 이어지는 아까 뭐였어요? 생명 중심 원리를 아주 잘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금 147페이지 그림으로 먼저 넘어간 겁니다. 146쪽 밑에 말고. 자, 147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DNA 이중 나선인데 나선을 좀 풀어서 이렇게 그냥 마주보게만 그려놓은 거고요. 두 가닥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상부적으로 A 건너편에 무조건 T가 옵니다. G 건너편에 무조건 C가 오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없죠. 거기에서 RNA로 전사를 할 거예요. 얘가 전사된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둘 중에 원본 가닥은 누굴까요? 이 DNA 두 가닥, 1번과 2번 중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던 원본 가닥 누굴까요? 1번입니다. 그래서 얘랑 상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걸 이제 두 가닥 분리했을 때 그 한 가닥을 보고 반대편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애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애가 원본 가닥이다. 그래서 1번이 지금 원본 가닥입니다. 네, 그렇고 여기에서 상부적으로 붙일 때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A의 건너편에 T 말고 U를 써줘야 된다. A 나왔을 때만 주의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건너편에 U를 써주고 나머지는 상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준다. 자, 그러면 DNA든 RNA든 몇 자리가 한 세트? 세 자리가 한 세트가 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이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DNA일 때는 이렇게 세 개가 3염기 조합. 이렇게 세 개도 3염기 조합. 세 개씩 끊어서 이렇게 세 개씩 한 묶음이 되어서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전사되어서 만들어진 이 RNA 같은 경우에도 세 개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한 묶음이 이제 RNA니까 코돈이라고 부른다. DNA일 때는 3염기 조합, RNA일 때는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한 묶음씩 이름이 되는 거죠. 아미노산을 부르는 이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이 코돈을 읽어가지고 그거에 맞는 아미노산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AUG가 오면 누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GUA일 때는 또 정해져 있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GCC일 때, AGU일 때, CAA일 때 지정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다 각각이 있어요. 그러면 라이보솜은 이걸 읽고, 아, 그렇다면 지금은 얘다. 그 다음 거 읽고, 아, 그 다음은 얘 붙이는 거구나 해서 그걸 붙여주는 애가 누구? 라이보솜이라는 세포 속이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과정으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A를 보고 누가 원본 가닥인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RNA랑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닥이 원본 가닥이고, RNA랑 거의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원본 가닥인 게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건 다시 앞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방금 그림이 조금 더 보기가 편해서 먼저 본 거고, 이게 146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유전 부호는 DNA 3개의 염기로 구성이 돼 있어서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전사만 표현이 된 거거든요. 전사. DNA가 이중 나선이었는데 그거를 전사를 해야 되면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랬죠. 양쪽 마주 보는 거를. 그래서 얘랑 원래 상부적인 마주 보는 가닥이었는데 조금 지금은 좀 헤어져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려 놓은 거고 얘가 지금 원본 가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닥에 상부적으로 T 건너편엔 A, A 건너편엔 U 이렇게 상부적으로 RNA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RNA에 있는 세 개의 한쌍 조합이 세 개의 한 묶음 조합이 코돈으로서 아미노산을 실제로 불러올 때 얘네들이 그 호칭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로는 안 돼, 두 개로도 안 돼, 세개 하니까 걔네들을 하나씩 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는 실제로 세개한 묶음이더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보솜은 그 정보를 읽는 거잖아요. 라이보솜에서 RNA의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하게 되고 거기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그래서 그냥 설계도 보고 진짜 우리가 뭔가 어떤 뭐 블럭 조립하듯이 여기는 뭐가 와야 되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네 이런 식으로 얘를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세포막 밖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세포 안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단백질이 예를 들면 어떤 호르몬일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이 뭐냐면 우리 이 신체 기관에서 다른 신체 기관한테 뭔가 정보를 주고 싶을 때,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일해야지, 라던가, 너 지금 너무 일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라, 라던가, 그런 어떤 정보를 주고 싶을 때, 우리는 뭐 이메일을 쓰거나 전화를 하지만 거기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로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그 세포에 전달이 되면 그 의미가 전해지면서, 알겠어,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호르몬이 단백질 성분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기 영향을 줘야 돼. 그럼 세포막 밖으로 분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단백질도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서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세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그런 어떤 정보의 흐름을 다 똑같이 갖고 있고, 그 코돈 있죠, 코돈. 예를 들어서 뭐 AUG가 오면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와야 되고 이런 정보도 거의 다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 자체도 이 진화 과정에서 보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진화 과정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들은 이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기본이 되는 것들일수록 거기서 많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가 하나만 달라져도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또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수록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유전자 이상입니다. 거기 우리 14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거기에서 유전자 이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우리가 방금 봤던 생명 중심 원리, 거기 흐름을 보면은 DNA에 원본 정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뭘로 바꿔준다? RNA로 바꿔준다. 왜? 왜? 왜? DNA에는 이 정보 말고도 다른 정보들도 같은 분자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원본 정보를 가지고 나갔다 혹시라도 얘가 뭔가 이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안전하게 RNA라는 그 부분, 그 유전자에 대해서만 사본을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DNA에서 RNA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두 글자로 전사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 과정은 핵에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RNA는 이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누구를 만난다? 라이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을 만나서 그 라이보솜이 RNA에 저장되어 있는 그 세 자리, 뭐라고 하죠? 코돈. 코돈을 읽고 특정한 아미노산을 잡아다가 붙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백질을 완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요거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핵막 바깥쪽 세포질 공간이죠. 세포질. 거기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게 생명 중심 원리의 전체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경우예요. 만약에 DNA의 어떤 3개 염기 조합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바뀌게 된다면, 잘못된다면, 그러면 RNA의 서열도 바뀌게 되겠죠? 그런 결과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정확한 아미노산이 불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파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쩡하게 있던 DNA가 왜 바뀔까요?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는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혹시나 궁금할까봐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고요. 한번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NA가 원래 이렇게 이중 나선을 이루고 있는 한 가닥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세포가 분열하기로 결심한 경우에, 나는 원래 한 개의 세포였는데 두 개의 세포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이런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 정보가 다 있어야 이 세포 하나가 생명활동을 온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기로 결심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가 갖고 있던 이중 나선이니까 한 가닥씩 분리해서 줄까? 한 가닥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한 가닥 한 가닥이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정보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겠죠. 물론 상부적으로 어떤 가닥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세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복제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이 두 가닥을 나눠요. 이 두 가닥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걔네들을 보고 상부적인 가닥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새로운 가닥을.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 분열을 했을 때도 이미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원래 있던 거에 새롭게 만든 거가 이렇게 추가된, 하지만 정보는 원래랑 똑같은 그런 걸 만든다. 근데 얘를 원래 원본 가닥에서 새로운 가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떤 책을 가지고 책을 보고 뭐 필사라고 하죠. 그거를 똑같이 옮겨 적는 일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오타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걸 보고 복제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걸 끼워 넣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로 만들어진 가닥의 서열이 다를 수도 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DNA 정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DNA의 어떤 한쪽 가닥에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앞뒤로도 서열이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염기 서열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유전자를 만드는 서열이다.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을 하는 그런 그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얘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래는 CTT예요. CTT. CTT 서열을 가지고 있고 앞에 뒤에 다 있는 거죠. 쭉 이렇게 있을 때 뭐뭐뭐뭐 CTT 뭐뭐뭐뭐 서열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잘 전사도 되고 번역도 되면 제대로 잘 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졌을 때 글로빈 우리가 적혈구 세포의 이 정상 헤모글로빈으로만 꽉꽉 채워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의 적혈구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긴 이 헤모글로빈을 지정하는 서열 중에서 딱 한 군데 한 염기 서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바뀌냐면 CTT였던 것이 CAT로 과거에 돌연변이를 통해서 바뀌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위의 서열이 달라진 그런 어떤 세포가 생겼다. 그럼 여기에서 전사 번역이 일어났을 때 요거 딱 한 자리만 달라졌단 말이죠. 근데 보통 딱 한 자리만 달라진 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한 아미노산이 여러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더 많으니까 한 아미노산을 여러 이름으로 지정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그러면 한 자리 정도 바뀌어도 어차피 얘를 부르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한 자리 때문에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집니다.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그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된 적혈구의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이런 난 모양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긴 염기서열, 몇백 개, 뭐 몇천 개 염기서열이 하나의 단백질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설계도의 정보가 되는데 그 전체 서열 중에서 딱 한 자리만 바뀌더라도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 모양이 되면 얘는 일단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 아주 좁은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딱 이 적혈구가 딱 한 줄로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이라는 것이 우리 몸 곳곳에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그런 모세혈관에서 통통통통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끼게 됩니다. 여기 껴가지고 여기 혈관을 막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상이 아주 가끔은 우리에게 더 진화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지만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악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 페이지에는 146쪽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자, 1번.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똑같은 염기 서열 정보인데 살짝 형태만 다른. 전사라고 부른다고 한다고 했죠. 이런 전화는 전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사된 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은 언어의 종류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번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무엇에서는 RNA의 코돈에 따라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하여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번역 과정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서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저거는 그 번역을 실제로 수행해주는 세포 소기관의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다. 라이보솜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뭐에서는이 장소를 좀 의미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번역이 일어난 장소는 세포질인 걸 알고 있어서 세포질에서는 이렇게 단백질이 합성된다라고 해도 여기서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부분에서 답은 라이보솜으로 되어 있지만 뭐 그런 답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OX 문제 보겠습니다.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날까? 전사가 뭐였어? DNA에서 RNA로.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DNA가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딥니까? 핵이죠, 핵. 핵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는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DNA가 RNA로 전사될 때 아데닌은 타이민과 결합한다. 지금 이게 사실은 결합이라는 말이 좀 적절치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OX 문항에서 짧게 표현하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DNA가 RNA로 전사될 때 원본 가닥에 있던 아데닌을 주형으로 삼아서 상부적으로 RNA에 포함돼야 되는 염기는 타이민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좀 정확한데 너무 기니까 요거를 보고도 충분히 의미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데닌 맞은편에 뭐가 와야 될까요? 근데 RNA니까 타이민이 아니고 뭐예요? 유라실이 와야 되겠죠. 유라실.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XX였고 그 다음에 6번 유전 부호는 DNA 염기 3개로 구성된다. 3개 한 세트.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7번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서로 다르게 얘는 이거 쓰고 쟤는 저거 쓰고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생물에서 지금 굉장히 그 보존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에서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XXOX가 답이고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개념 체크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DNA에 연속된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몇 종류의 유전 부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연속된 염기 3개의 세 자리로 이렇게 이름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각각의 세 자리에 올 수 있는 염기의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각각 다 A, G, C, T 중에 하나씩이 올 수 있죠. A, G, C, T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 네 가지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몇 가지 조합? 64종류의 유전 부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64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변하면 합성되는 단백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생명체에 무엇도 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그 단백질의 합성에 의해서 생물의 무엇이 결정된다고 했죠? 형질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단백질이 달라지면 생명체에 뭐도 변할 수 있어? 형질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OX 문제 풀어봅시다. 3번 염기 한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그러면 네 종류의 염기로 스무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느냐? 이건 아까 그거였어요. 스무 명을 부를 때 네 개의 이름으로 걔네들 각각을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한 명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지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개는 된다고? 두 자리? 두 자리도 안 된다고. 두 자리도 16개의 이름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20명을 불러올 수가 없다. 그래서 세 자리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X입니다.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한 개가 바뀌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한 개가 바뀐다고 해서 꼭 달라지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영향 안 미치는 경우들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기로 헤모글로빈 유전자에서는 그 특정한 자리, 한 자리에서만 변했는데도 이 헤모글로빈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달랐죠. 그런 결과로 헤모글로빈만 비정상인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적혈구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건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다음에 O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테마 부분의 내용을 다 정리하고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쉽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더 상위 교과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 쉽게 가공되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상황을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이걸 공부를 했을 때는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사의 의미와 번역의 의미를 잘 이해한 것만으로도 이 부분의 학습을 제대로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테마 25번까지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탐구 수행하는 그런 자료를 같이 해석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대표 유형 문제 12개와 그 다음에 실력 향상 문제 29문제를 먼저 여러분 힘으로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앞에 개념 정리되어 있는 거를 참고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만 꺼내서 꼭 풀어본다. 틀리더라도. 지금 뭐 학교 시험도 아니고 수능 시험도 아니니까 틀리더라도 내 머릿속에 얼마나 저장이 돼 있는지를 측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풀어본다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할게요.